위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조선 임진 혁명군을 정기적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69돌세에 점하여 나이지리아 민주공고단체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조선에서 정규 무력의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위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마련하신 군 건설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 직후 정규 무력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신 데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는 글을 편집했습니다.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자비족 국방력을 강화하시오 이런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 마련해 주시고 발전시켜 오신 주체적 국방공업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서의 비용을 높이 떨쳐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